생각나 잊을 수 없어 그미 속 난 말야 온통 네 생각뿐인걸 대체 무슨 마법을 건 거야 내 마음에 꽃이 피고 있는가 웃음이 나 또 너의 꿈을 꾸는 것도 이상이야 처음 주고받은 메시지 보고 또 다시 보는 것도 벌써 몇 번째인지 기분 좋은 향기 같은 너 조금씩 서로를 담아가고 있는 걸 나는 손을 잡고 걷고 싶어 한 발씩 가까워지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 가만히 자리 있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네 생각에 자꾸 바보처럼 실없이 웃게 돼 날 바라보고 웃던 미소가 좋아 지만 그